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어떤 방식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세요? 때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는 이런 마구마구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숨 쉬며 주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보면 변덕쟁이고 죄투성인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럽죠. 우리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변하는 건 우리의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임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신실성이 없을지라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니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으시라. 신실함을 찬양하는 이 찬양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포유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 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이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변덕스러운 분이었다면 글쎄요, 믿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 오늘과 내일이 같으시고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거에서 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주관하시고 언제나 컨트롤하시고 운행하시는,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하나님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행전일라 서머 스페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전해드리고 함께 할게요. 더불어서 오늘 하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아 참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들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한 주를 이 무더위 속에서 잘 싸우고 금요일 이 저녁을 맞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선행을 베풀었더니 그 다섯 배 이득이 돌아왔습니다 라면서 4057님 문자 주셨는데 어떤 선행을 베푸신 걸까요? 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셨군요. 축복합니다.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쉐키나 찬양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할게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엄마 뭐해?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금요일 순서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두 살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찬양 나오니까 박수치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반응들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내가 요즘에 은혜받는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문자 사연이나 인터넷 사연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저질라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금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립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P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내일 우리 외손녀 사랑이의 첫돌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잘 자라도록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랑이의 첫돌, 와, 1년 동안 하나님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네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했을 우리 부모님, 또 기도해 주셨을 우리 조부모님들, 예, 쓰셨습니다. 사랑이에게 더 많은 축복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세요. 아는 동생과 만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떨리고 기도하고 떨리면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기도 같고가 아니구나. 자, 이 동생에게 복음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음을 좀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뭐 그럴 필요도 또 있어요, 사실. 근데 너무나 뭐랄까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적대심이랄까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친구라면 또 지혜롭게 해야 될 때도 필요하겠죠. 정말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전혜진님을 위해서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이 시간은 정말 은혜로운 귀한 찬양, 보물과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찬양 성부께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신실한 하나님인데 왜 믿지 못할까, 왜 의지하지 못할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세서, 내가 너무 강해서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가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자, 서현실의 음성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릴 텐데 또 신청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마도 마음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걸까요? 우리 0085님의 신청 찬양이기도 한데요.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요나단의 최근 앨범에 리마스터링한 곡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와 감동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같이 올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열려있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됐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을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참 지금 저도 바쁘고 힘들다고 하면서 너무 앞만 봤나 봐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여러분도 예, 마찬가지 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자고요. 귀한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 예수 김도연의 찬양을 또 신청해 주신 성도님 계세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이래요. 능력의 그 이름을 또 믿음의 그 주 이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뜨거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119 성도님 신청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하셨는데 버들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이죠. 네, 저도 헷갈릴 뻔했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 참 좋아요. 5746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신청 찬양 계속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받으신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자, 김도연의 찬양 먼저 함께 하시죠. 예수 예수 전해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람이 된 그대 구원하리. 예수 예수 권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 Yeah.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신주 나의 모든 죄를 고속하시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지금

예,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앞에서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까요? 힘내시고, 예, 더 힘내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가리봉교회 청년회 수련회 중입니다. 시간,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다음 주 광복절이고 또 어떻게 연휴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수련회를 갖게 되는 우리 각 교회 청년부도 대학부들이 많더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카톡으로 문자 주신 김진웅님, 손 습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9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연필도 잡지 못할 만큼 염증이 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참았는지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엄마, 나보다 더 아픈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네요. 아이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가 참 성숙하네요. 철들은 것 같아요. 금방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실 거고요. 또 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니까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치요? 3237님,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네요. 주리의 찬양인데요. 아주 오랜으로 시작되는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꼭 듣고 싶어 하셨는데 그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전해드리면서 행전일라 서머 스페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드리는 행전일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다큐멘터리가 이 시간에 방송될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득한 행복한 주말 주일 맞이하십시오. 행전일라 서머 스페셜 김상균이었습니다. 사랑이 주의 큰 사랑.